동화 새총의 달인. 이 영상의 일부 내용은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만 옛날 라오스의 어느 영예로운 땅, 수많은 코끼리가 가득한 어느 땅에는 만세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겐 부모가 없었고 한쪽 다리엔 장애가 있었죠. 그래도 만세이는 아주아주 행복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줬기 때문이죠. 안녕, 만세이. 정원에서 키운 싱싱한 채소들을 좀 가져왔어. 어, 레아구나. 채소라고? 난 좀 더 좋은 걸 가져왔는데. 무지단 설탕 파이? 만세이 이를 다 썩히려고 그래? 마을 아이들과 만세이는 항상 같이 놀았는데 그중 유독 한 게임만은 만세이를 이길 자가 없었죠. 우와, 저 나무를 어떻게 맞힌 거야? 만세이가 항상 그렇지 뭐. 못 맞히는 게 없다니까.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말이야. 뭐? 그건 사실이었어요. 만세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새총으로 멀리 있는 목표물을 맞히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는 가장 큰 나무 꼭대기에 달린 이파리도 맞출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반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만세이는 나뭇잎을 향해 새총을 쏘았어요. 오, 그때 나뭇잎에 난 구멍으로 햇빛이 들어와 바닥에 그림처럼 비쳤어요. 마치 남자아이가 춤추는 것 같네.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햇빛이 그 안으로 새어 들어오자 바닥의 빛진 모양이 아름답게 움직였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고 이 광경을 보자 매우 기뻐했죠.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정말 아름답다. 우리 다른 것도 더 만들어보자, 응? 순식간에 만세이는 한쪽 잎에 엄마 코끼리, 한쪽에는 아기 코끼리를 만들었어요. 우와, 아기 코끼리가 엄마 코끼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아이들은 이 광경에 넋을 놓고 있던 나머지 왕과 그의 병사들이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내 소리를 듣고는 뒤를 돌아봤죠. 야, 이런 구강 배아야, 어서 숙자. 빨리 와, 만세이. 아이들은 재빨리 덤불 뒤로 숨었고 왕과 병사들은 휴식을 취하러 나무 밑으로 왔죠.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거렸고 왕은 옆에 나타난 코끼리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오, 이게 대체 뭐지? 이건 마치 마법 같은데요? 정말 아름답구나. 경비병, 이 작품을 만들어낸 자를 찾아내 이리로 데려오거라. 이런,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가 봐. 도망쳐, 어서! 잠깐만, 나도 같이 데려가줘!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만세이를 두고 사라져버린 후였죠. 왕은 분명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만세이같이 어린아이들에겐 그저 위대하고 무서운 사람일 뿐이었어요. 저기 남자애가 하나 있다. 배학께 데려가는 게 좋겠어. 그리하여 겁에 질린 불쌍한 만세이는 덜덜 떨며 왕 앞으로 끌려갔어요. 혹시 네가 여기 이 작품을 만들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폐하. 증명해보게. 다른 하나를 더 만들어보렴. 새총을 당기려는 만세이 앞으로 어디선가 명금이 날아와 나뭇가지 위에 앉았어요. 이를 본 만세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그는 부러진 이파리에 조약돌을 쏘아 새의 몸통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파리에는 새의 머리를 만들었죠. 바람에 이파리가 흔들리자 모두들 넋을 놓고 밑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놀랍구나. 마치 새가 내 눈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왕과 병사들은 햇빛으로 만든 새의 노래에 맞춰 박수를 쳤어요. 얘야, 넌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췄구나. 너를 궁전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데 어떠니? 네가 있으면 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구나. 그리하여 만세이는 왕과 함께 왕실 마차에 올라탔고 그들은 궁전을 향해 꽤 오랫동안 달렸어요. 만세이는 그곳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렴. 조금 있으면 왕실 강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거란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말이 참 많아. 네? 그러니까 끝도 없이 계속 주절주절 주절거리는 장관이 한 명 있거든. 그자에게 얘기를 듣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단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나요? 너는 커튼 사이에 몰래 숨어있으면서 쓴 오렌지 껍질을 그자의 입안에 싸놓는 거지. 이를 들은 만세인은 즐거워하며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어요. 만세인은 에릭 장관 반대편 커튼 뒤에 몰래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얼마 뒤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안 돼. 폐하께 그 장관이 누구인지 안 여쭤봤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왕국 내 절도 사건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어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친애하는 폐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피해자들을 신문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그들 중 몇 명은 절도범의 얼굴을 봤을 테니 말이죠.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그럼 저희가 나서서... 그래도 범인을 잡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왕국은 아주 넓으니까요. 백성들 대다수가 착하기도 하고요. 에릭, 방금 장관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하지만 뭐 우리 왕국의 병력이 이미 출중하긴 하죠. 제가 우려하는 것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구나. 그럼 잠깐 씻어야겠어요, 수다쟁이 아저씨? 만세인은 그의 입속으로 정확히 껍질을 발사했고 에릭은 깜짝 놀랐어요. 머지않아 그는 창백해졌죠. 무슨 일인가요, 에릭?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입에 뭔가 끔찍하게 들어왔는데요. 에릭, 배 앞에서 무슨 짓입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죠?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제가 드리려던 말씀은 우리 백성들 중... 백성들 중 하나가 도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백성들이 그런 짓을 안 할 거라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보안이 에릭 장관께서 말이 잠시 꼬인 것 같군요. 그거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러니까 잠시 실례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저 우리 백성들의 그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입을 열 때마다 뭔가 끔찍한 게 입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그가 껍질을 삼켰고 또 다른 이상한 것이 들어올까 무서워 이후로는 입을 꼭 다물고 있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말해도 될까요? 드디어 구강폐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왕국 내 유랑 서커스단이 돌아다니고 있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는 지역이면 여지없이 주변 집에 도둑이 들었고요. 그거 참 흥미로운 얘기군요. 그럼 장관님 말씀은 그들의 다음 목적지에 가보고 싶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강폐하. 그거 아주 훌륭한 제안이십니다. 에릭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릭도 사실 그의 제안이 옳다고 생각했죠. 저는... 뭐라고요? 말해보세요. 뭐, 저도 장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훌륭하군요. 오늘처럼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까 정말 좋네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릭이 말을 많이 한다 싶을 때면 만세인은 그의 입속으로 껍질을 발사했어요. 그리하여 에릭은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지 못했고 남은 시간 내내 조용히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죠. 예전에는 다른 이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네. 내가 정말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게 관료회의가 끝나고 왕은 에릭에게 다가갔어요. 자,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아셨나요? 네. 그동안 그릇되게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뀔 수 있게 노력할게요. 이번 미션 성공이야. 그 후로도 만세이가 마음에 든 왕은 그가 궁전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만세이는 잘 먹고 또 잘 자랐죠. 그리고 만세이만의 특별한 능력을 뽐내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에릭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도 약속을 지켰어요. 다른 이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다른 이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답니다.